우리나라의 청년운동 사족관을 참관한 외국 손님들이 우리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투쟁전통에 대해서 격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 대표단 단원 브세 볼로드 부일레 브스키는 조선 청년운동의 용광에 찬 발전 노정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 역사와 이따있다고 하면서 그분들의 숭고한 위협은 오늘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회에서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윈남 호지명 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 단장은 조선의 청년존이들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역량이라고 했으며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청년협회 부위원장은 조선은 진정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청년 강국이라고 했습니다. 네팔 선군정치 지지협회 대표단 단장은 세계 진보적 청년들은 조선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령도사의 사상과 위협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들의 대부대 강철의 청년 대군을 가진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고 했습니다.